제7차 광명성절 요리기술 경연이 7일부터 9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됐습니다. 인민봉사부문, 대외봉사부문, 소흥중앙기관부문, 평양시와 각 도, 직할시, 급양봉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연에는 60여 개 단위에서 선발된 요리사 접대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9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, 급양봉사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